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 재미동포가 우리나라를 찬양해서 쓴 글을 실었습니다. 글은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와 약소국에 우호적이며 친절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며 그러한 사상은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바로 조선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. 모두가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돈의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사상강국 조선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전 세계의 모범국이며 스승이라고 그런 강조했습니다.